느낌이 찾아와 그대와 눈물이 날 만큼 벅차올라 내 맘 너를 본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선을 바래왔어 지금은 닫혀있는 아직 열 수 없는 그대 마음 모든 것을 다해 너를 채워 변함없는 진심은 무엇보다도 깊어 변치 않는 향기 누구보다 짙어 널 마주한 순간부터 Stand attention You make me fresh in the moment 내게 확실 그대는 영원한 내 영혼의 휴식 내 전화도 거쳤지만 또 진동 시작 하루 종일 저런 쉴새 없이만 지장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기 시작 So forever, let's forever on 내 맘 다 해도 잡히지도 않는 죽을 수도 없는 너 그대도 좋아하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매일 놀라 마치 백기 위에 처음 쓰는 편지같이 불빛 아래 눈을 감고 하늘을 보는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거지 널 마주한 그 순간부터 Stand attention You make me fresh in the moment 내게 확실 그대는 영원한 내 영혼의 휴식 내 가슴도 터질 듯이 또 진동 시작 하루 종일 저런 쉴새 없이만 지장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기 시작 So forever let's forever on 내 맘 다 해도 잡히지도 않는 죽을 수도 없는 너 그대도 좋아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은 꼭 계속돼야 해 널 처음 본 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린 버린 와우 너의 눈웃음 천천히 다가와 내게로 와우 와우 와우 느끼는 대로 와우 그대로 나를 봐 All about you, love you, I wanna be with you, only you 그대에게 슬픔은 없게 기대 봐 나의 어깨 너 원한다면 모두 다 줄게 Stop forever, let's forever